집어버리는 게 I'm sorry you made me so crazy you know you do yeah, 모두 날 두려워해 소화만 터쳐보면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 숨어서 쳐보다가 깜짝 놀라지 예예난 티노미가 빛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두려 네가 견딜만 한 고통을 누려 더 깊이 빠져들어 널 맘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맘껏 놀아 도망가지 마 난 영원히 난 두려워 You can call me monster I'm dripping in your heart yeah, yeah, yeah.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yeah, yeah, yeah. 그래 넌 훔쳤단 믿게 널 망쳐 놓을 거야 Creeping